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 체결 68돌세 점하여 주조 러시아 연방 대사관 성원들이 21일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관을 참관했습니다.